19과 공연. 듣기 1. 1. 오늘 같이 영화 볼래요? 네, 좋아요. 무슨 영화 볼까요? 쉬리 봤어요? 2.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. 백남준 씨 전시회는 언제까지 합니까? 이번 일요일까지 합니다. 입장료는 얼마입니까? 15,000원입니다. 3. 네, 세종문화회관입니다. 피아노 연주회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언제 공연이 있습니까?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. 4. 연극 공연을 예약했는데요. 취소하려고 합니다. 몇 시 공연을 예약하셨습니까? 5시 공연인데요. 예약하신 분 성함과 연락처가 어떻게 되십니까? 듣기 2. 1. 네, 서울극장입니다. 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요. 무슨 영화를 보실 겁니까? 2. 뮤지컬을 보려고 하는데요. 몇 시 공연을 보려고 하십니까? 저녁 6시쯤 보려고 하는데요. 표가 있나요? 3. 박물관은 몇 시까지 합니까?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. 월요일에도 문을 엽니까? 4. 내일 공연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. 내일 가면 표를 살 수 있습니까? 내일 오시면 표가 없을 겁니다. 예매를 하시지요? 카드로 예매할 수 있습니까? 듣기 3.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네.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. 그렇지요.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음악도 정말 좋았고요. 연극은 배우 연기를 직접 보니까 영화보다 더 재미있죠? 네.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연극을 봤어요. 저도 좋았습니다. 와, 벌써 저녁 7시네요.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요? 좋아요. 발음. 1. 집으로 연락해 주세요. 2. 연락처가 어떻게 되십니까?